go 날 그냥 놔둬 순진한 엔젤보단 devil 봐도 똑바로 봐도 말 안 듣는 애 그게 나라고 Cherry on top, yeah.